속까지 따뜻해지는 제니의 음악 카페. 옛날 추억이 아련히 떠오를 때, 그리움이 묻어날 때, 누군가에게 말을 걸고 싶을 때, 저에게 말을 걸어주세요. 음악 카페가 문을 엽니다. 안녕하세요. 금요일 음악카페 시간입니다. 토요일은 밤이 좋아. 김종찬 씨의 원래 노래였죠. 복면가왕 음악대장 하현우 씨가 편곡해서 불러서 화제가 되었던 토요일은 밤이 좋아. 물론 오늘은 금요일이지만 또 오늘 보통 이 뉴질랜드에서는 주말이 금요일부터 시작되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 교회를 다니시는 분 같은 경우에는 사실 금요일이 오히려 더 토요일 같고 토요일, 일요일 같은 그런 날짜잖아요. 아마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아마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하실 겁니다. 사실 주일이 제일 바빠요. 나 알고 보면. 이제 제니님께서 다음 주면 이제 복귀를 하시는데 무사히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다려보고요. 저는 약간 감기 기운이 계속 있어가지고 사실 원래 목소리가 좋은 편이 아니었지만 오늘따라 좀 목이 좀 많이 가라앉아 있어가지고 예, 좀 힘차게 한번 그래도 해보려고 합니다. 영화 그리스죠. 이게 그리스 우리 옛날에 이걸 그리스 했어요. 이게 그리스가 그리스 나라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옛날 1950년대 미국 이제 젊은이 사이에서 유행했던 패션으로 머리에 이제 바르던 포머드 기름 거의 뭐 올백가처럼 이렇게 쫙쫙 머리가 달라붙게끔 여기 남자 주인공이었던 존 트라볼타 이분이 등장 정말 옛때 모습으로 정말 존 트라볼타 배우를 알고 있는 분들은 아마 깜짝 놀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예전부터 알고 계셨던 분들은 아실 텐데요. 정말 옛된 모습의 그런 모습을 만날 수 있고 또 You Are the One That I Want라는 이제 OST 삽입곡인데 이제 뮤지컬 영화다 보니까 사실 음악이 많이 나와요. 되게 재밌고 지난번에 Summer Night 들려드렸었는데 노래가 전체적으로 상당히 재밌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음악 그 Summer Night도 되게 신나는 노래였지만 이 You Are The One That I Want라는 이 노래도 이 남녀 사이의 하모니가 되게 맞으면서 정말 재밌어요. 이 영상을 보시면 영화를 보시면 되게 오래된 영화예요. 근데 이 영화를 보시면 상당히 그 재미를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제 나이에 비해서 좀 옛날 영화들을 많이 좋아해요. 그게 이제 한국에서 이제 어렸을 때 교회를 다닐 때 이제 주일학교가 끝나고 나면 어른들 예배가 있어서 어른들 예배 때는 이제 집에를 와요. 교회하고 집이 가까워가지고. 그리고 이제 그 어른 예배가 끝나고 나서 또 오후에 또 무슨 뭐 모임이 있었어요. 하여튼 그거 갔을 때 시간이 한 3시간? 2시간? 정도가 비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와가지고 TV를 딱 켜고 혼자 이제 있으면 거의 하는 게 출발 비디오예요. 거기서 이제 영화를 좀 많이 이제 하는데 이게 한 일주일 그 다음 주 하면 사실 중복되는 영화가 되게 많이 있어가지고 영화가 개봉을 하면 뭐 이게 뭐 일주, 이주 이렇게 해서 바뀌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좀 중복되는 게 많더라고요. 보다 보다 아 뭐 다른 건 없을까? 뭐 다 거의 뭐 노는 막 그런 건데 초등학생이 볼 때 아주 그때 그렇게 재밌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다 이제 EABS 채널을 이제 딱 넘어왔는데. 영화극장인가? 그러니까 아주 옛날 고전 영화를 이제 보여주는 거였어요. 그때 이제 처음 봤던 영화가 이제 프랑스, 그러니까 영화, 그러니까 이 세계에서 처음으로 영화가 상영됐던, 만들어졌던, 그게 1800, 몇 년도인지 정확히 그 날짜 제가 알고 있었었는데 지금 이제 좀 까먹었는데. 그렇던 정말 그 단순한 그 영사기죠. 영사기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 말이 뛰어가는 뭐 하여튼 그런 거였는데 사진이 연속으로 돌아가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그것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뭐 찰리 채플린 영화 또 로마 휴일이라든지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그리고 뭐 7인의 힘 뭐 여러 가지 하여튼 그 제 나이 또래 친구들은 보지 않았던 찾아보지 않았던 영화를 초등학교 때부터 해서 중학교 때 올라갈 때까지 정말 많이 봤던 것 같아요. EBS 하여튼 계속 좋은 프로그램입니다. EBS가 하여튼 그걸 봤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마치 제가 살아온 세대가 70년, 80년, 90년, 2000년 이렇게 지금 2010년 살아오고 있잖아요. 근데 마치 1900 초반부터 살았던 것 같은 느낌인 거예요. 그 당시 유럽 모습이라든지 뭐 미국 뭐 그런 모습들 나중에 이제 한국 뭐 중국 홍콩 이런 쪽 나중에 좀 젊었을 때 이제 일본 영화도 좀 많이 이제 보게 됐는데 원래 얘기를 하다 영화 얘기를 하다 보니까 원래 성공했던 곡은 아니었는데 오늘 갑자기 이제 떠오르는 음악이 있어가지고 한번 찾아보려고 하는데 제가 이제 군대를 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제 봤던 한국 영화예요. 접속. 거기서 나왔던 OST인데 저는 그 음악을 들을 때 그 당시 이제 채팅이 한창 유행이었던 뭐 하이텔, 나우리 뭐 이런 거 유니텔 뭐 하여튼 거 이런 게 한창 유행했던 시기였는데 그래서 그 온라인에서 사람을 만나는 그런 개념이 처음 생겼던 아마 그런 초창기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휴대폰도 나온 지 얼마 안 돼서 막 휴대폰도 아니었구나. 삐삐였나요? 휴대폰이 있긴 있었는데 많지는 않았던 그런 시절이에요. 정말 그 만나기 위해서는 어떤 장소를 약속을 하고 이렇게 만나고 채팅을 통해서는 띠띠 뭐 어디서 만나자 뭐 종로 어디서 만나자 피카디라 그죠? 뭐 단성사 제가 주로 많이 봤던 데는 단성사에서 영화를 많이 봤었는데 그랬을 때 그런데 가가지고 이제 기다리다 뭐 만나는데 그때 비가 오는 장면인가 하여튼 마주치지 못하고 이제 이제 스쳐 지나가면서 나왔던 거예요. 전도연 씨하고 한석규 씨가 나왔던 영화인데 한번 그 음악을 한번 같이 들어보고 싶네요. 갑자기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정말 그 선율이 느껴지는 그런 노래인데요. 아, 사실 뭐라 그럴까요? 이 영화를 한 편 만들기 위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하잖아요. 또 글을 쓴 작가도 그렇고 배우도 그렇고 감독도 그렇고 촬영감도 그렇고 조명도 그렇고 또 이제 음악, 특히 음악. 그러니까 아무리 잘 만드는 어떤 영상도 좋은 음악을 만나지 못하면 좀 그런 것들이 좀 많이 떨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일본 애니메이션의 그 거장 미야자키 하야오 이분의 작품을 좀 좋아하는 이유가 작품에 대한 주제나 뭐 이야기도 재밌지만 이 음악이 특히 정말 이렇게 정말 좋더라고요. 뭐 여러 가지가 많죠.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건 하울의 그 움직이는 성의 회전목마 그 노래 좀 좋아하는데 사람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줄 때 함께 마음을 울릴 수 있는 그런 도구는 음악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 그 드라마 괜찮아 사랑이야에서도 OST 곡 중에서 이제 괜찮아 사랑이야 그 제목 그대로 이제 따서 이제 다비치가 불렀는데 조인성하고 공효진이 나오는 드라마였죠. 정신분열증을 갖고 있는 천재적인 작가와 정신과 의사가 이제 사랑을 하게 되는데 저는 그 드라마를 보면서 모든 사람들은 사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뭐 정신병 있다 그러면 미친 뭐라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근데 사실 현대를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은 남녀노소를 구분 없이 정말 웬만한 진정한 크리스찬이 아닌 이상은 누구나 다 그런 것들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고집일 수도 있고 집착일 수도 있고 때로는 어떤 되게 자존감 문제일 수도 있고 여러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는 게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이 드라마 보면서 저는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을 극복하는 과정을 보면은 결국은 관심과 사랑이 아닌가. 사랑이 있고 관심이 있으면 사람들은 외롭고 쓰러지지 않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냥 무조건 사람들한테 아 좋다 좋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진심으로 느낄 수 있는 그 순간이 된다면 이런 일이 없지 않을까요? 괜찮아 사랑이야 여러분과 함께 듣겠습니다. 바람에 네가 다가 금요일 음악 카페입니다. 오늘 이제 일주일의 마지막, 평일의 마지막이라 할 수 있죠. 곧 있으면 이제 주말이 시작되는데 아마 음악 카페가 끝나고 나면 거의 대부분 퇴근을 하시고 이제 계획하신 주말 계획들을 이제 시간을 보내시게 될 텐데요. 아이디 강아지님께서 박효신의 야생아 이 노래를 함께 듣고 싶다고 청해 주셨어요. 아이디 강아지 참 귀엽네요. 이분 역시 똑같은 시간을 저희가 보내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저희를 방송을 들으시면서 이렇게 참여를 해주시고. 그러면 이분의 주말은 어떨까? 그 나의 주말은 어떨까? 사람들의 주말은 어떨까? 가끔 그런 생각들을 해요. 왜냐면 일상에 지치다 보면 타인의 어떤 행복해 보이는, 특히 이제 그게 이제 SNS 사에서 소셜 미디어라고 하죠. 그러니까 온라인 상에서 이제 보여지는 것들에 대해서 좀 많이 좋은 것도 많은데 그 부작용으로 아 나는 왜 저렇게 살지 못할까? 아, 그런 것들이 있다고 하고 또 그런 것들 너무 과대해서 포장하기 위해서도 무리하다 보면 사실은 본질을 잃어버리고. 그러니까 노는 게 아닌 사진을 찍기 위해서 노는 척 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된다고도 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내가 듣고 싶은 음악이 있을 때 그냥 들어보고 이렇게 시간을 보내는 것도 굳이 뭐 되게 뭐 이렇게 사진 찍어가면서 멋있는 그런 장면들을 연출하지 않아도 내 자신이 편안해질 수 있으면 그게 멋있는 인생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아이디 강아지님께서 신청해 주신 박효신의 야생아 듣고 또 이제 중간 광고 좀 듣고 여러분께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하얗게 피어나 얼음꽃 하나가 달가운 바람에 얼굴을 내 아무 말 못했던 이름도 몰랐던 지나간 날들에 눈물이 흘러 차가운 바람에 숨어있다 한 줄기 햇살에 몸 녹이다 그렇게 너는 또 한 번 내게 온다 추웠던 기억만 그리운 마음만 네가 떠나간 그 남아 서 있다 잊혀질 만큼만 괜찮을 만큼만 눈물 머금고 기다린 떨림 끝에 다시 잊혀질 만큼만 인간과 자연 환경의 조화, 정직과 신뢰, 뉴질랜드 SYK 건설, 타일, 방수, 리노베이션, 인테리어, 다양한 건설을 성공적으로 이끄는 SYK 건설은 인재 양성에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현지에서 인정받는 SYK 건설, 앞으로 교민과 더불어 행복한 미래를 꿈꾸는 함께 성장하는 기업 SYK 건설. 이케아 카페, 이케아 공부방, 이케아 침실, 우리 가족의 하루에는 이케아가 있습니다. 뉴질랜드 최대 이케아 수입 매장 스웨디시 퍼니처, 77 브로드웨이 뉴마켓에서 직접 느낄 수 있는 쇼핑 523-5232. 집 살 때는 247-4989, 땅 팔 때도 247-4989, 강병식의 4989, 우리 함께해요. 이사철은 4989, 강병식의 함께. 전화하세요. 021-247-4989. 나의 매일을 주님과 걸어가요. 되신 주, 내 모든 것을 아시죠. 주님의 말씀을 붙삼아 내 삶을 그리네. 주가 걸어가신 발자국 위에 내 발을 보게네. 틀림없이 인도하시는 나의 아버지, 주님의 영광 내 삶을 통해 나타나기를. SPM 남태평양 선교방송. 제니님께서 이번 주는 휴가시라 계속 문의가 오세요. 제가 이렇게 방송마다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제니님은 어디 가셨냐고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아, 거신 건 아니고요. 가시긴 했으나 돌아오신다는 거. 그러니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이디 비니자님께서 가끔 이제 글을 올려주고 신청곡을 많이 주시는데, 소주 한 잔, 임창정의 소주 한 잔을 청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술은 못 하신다고. 그러니까 이게 소주 한 잔 들으면 왠지 사람들이 아 이게 뭐 좀 유흥 막 그런 관련된 노래인가 이렇게 착각할 수도 있는데, 사실 보면은 어떤 남자들의 혹은 여자분들 수 있는 분위기죠. 어떤 분위기, 꼭 술을 마신다 이런 게 아니라 어떤 분위기를 표현하는 단어들 같아요. 소주 한 잔이라는 뜻이. 그 잔을 채우는 하나의 어떤 그런 의미가 아닌가. 저도 개인적으로 이 노래를 좋아하긴 합니다. 예전에 임창정 씨 영화가 비트였나요? 거기 나왔던 정우성 씨가 나왔던 영화에서 보고 아, 꽤 괜찮은 분이다. 또 노래도 좋았고. 또 이 소주 한 잔의 노래가 되게 많이 사랑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사랑받고 있고 계속 활동하고 계시니까 한번 쭉 지켜보고 싶고요. 한번 같이 듣겠습니다. 임창정이 불렀습니다. 소주 한 잔. 생각나는 밤 같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좋았던 시절들 이젠 모두 한숨만 되네요. 떠나는 그대 얼굴이 혹시 울지나 않을까. 나 먼저 돌아섰죠. 그때부터 그리워요. 사람이 변하는 걸요. 다시 전보다 그댈 원해요. 이렇게 취할 때면 꺼져버린 전화를 붙잡고 여보세요. 나야 거기 잘 지내니. 여보세요 왜 말 안 하니. 울고 있니. 내가 오랜만이라서 사랑하는 물론 소주 한 잔 마셔야 되는 날도 있겠지만 그냥 마냥 좋아지는 날도 있지 않을까요? 아이유의 좋은 날이라는 노래 뭐 삼단곰 뭐 이런 걸로 되게 유명세를 떠쳤잖아요. 또 원래 이분 자체가 노래를 너무 잘 부르시기도 하고 정말 작은 체구에서 어떻게 그런 폭발력 있는 가창력을 갖고 있는지 정말 신기하기도 합니다. 가수 장기하 씨하고 이제 썸을 타면서 많은 분들이 이제 남성 팬들이 특히 많이 좀 신뢰를 많이 하셨지만 이분들도 사랑을 해야죠. 예, 뭐. 가수라고 연예인이라고 사랑을 안 할 수도 없는 거고. 개인적으로 아이유 씨의 노래 여러 노래 중에서도 이분 저번에 지난주에 음악 카페에도 소개를 했던 것 같더라고요. 그 드림하이에 출연도 직접 하셔가지고 노래도 많이 부르시고 했는데. 사람들에게 어쨌든 밝게 이미지를 주는 노래를 할 수 있는 가수의 어떤 힘은 사실 갖기 힘든 건데 이분은 사실 그런 걸 갖고 있어요. 아이유 하면 거의 대부분의 국민 여동생급 가수라는 걸 부인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우리 뉴질랜드 교민들뿐만 아니라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좋은 날이 오기를 기대하며 이 곡을 선물로 띄웁니다. 아이유가 불렀습니다. 좋은 날. 아이디 사연이 하나 올라왔는데 아이디 이빨 가면 죽는다. 아이디가 좀 선뜻한데 저는 여기 산 지 벌써 7년째 되는 가정주부입니다. 지금은 일을 한창 하다가 아이를 낳고 전업주부가 됐어요. 뉴질랜드에서는 사실 전업주부 이런 걸 거의 개념이 없었는데 일을 하다 보니까 지친 것도 있고 아이를 낳고 나서 좀 되게 힘든 것도 있고 그래서 일을 그만두고 지금은 집에서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자꾸 우울증이 오고 남편하고 계속 시시고 싸우기도 하고 자꾸 매일매일 그냥 조용하게 넘어가는 날이 없어요. 근데 그게 또 막 화가 나다가도 어느 순간 또 아 내가 왜 이러지? 이런 생각도 들지만 굳이 이게 또 말을 하기가 싫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남편도 사실 더 이상 저랑 얘기하는 걸 피하려고 하고 본인도 얘기를 하다 보면 막 화를 내게 되고 아직 아이가 어려서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알아듣지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좀 미안한 그런 생각들이 많이 있어요. 저도 나름 잘해보려고 이렇게 하는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너무 답답한 마음에 무작정 차를 타고 밤에 드라이브를 한 적도 있고 그래서 막 저 찾으려고 남편이 전화하고 난리가 아니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어딜 가겠어요. 집으로 가야지. 근데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요?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도대체 뭘 해야 되는지 잘 모를 때도 있잖아요. 제니 언니는 도대체 어떻게 이 뉴질랜드에서 살아가고 계시는 건지 듣고 싶네요. 아 정말 벗어나고 싶어요. 그런데 또 좋아요. 이게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들을 수 있는 나만이 들을 수 있는 어떤 그런 힐링이 되는 곡 좀 해주세요. 제니 언니. 아 제니님한테 이렇게 사연을 보내주셨는데 제가 읽게 돼서 좀 죄송한 마음이 있네요. 사연을 읽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정말 이게 누구나 진짜 비슷한 생각을 하는구나. 물론 이제 정도의 차이나 표현의 차이일 수 있을 수 있겠지만 사람들은 다 누구나 좀 힘든 걸 다 갖고 있고 또 환경이 바뀌고 그러다 보니까 또 이분 같은 경우는 아이를 낳은 지 얼마 안 되셔서 아마 또 이제 새로운 변화, 몸의 변화도 있었고 정신적으로도 변화했고 환경의 변화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오는 좀 어려움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도 좀 귀엽게 반항하시는 반항 아니죠 푸시는 것 같은데 그래도 집으로 돌아가시는 거 항상 드라이브 정도는 괜찮죠. 음악 들으면서 남편분께서도 좀 한번 좀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같은 남자지만 여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몸의 변화도 있었고 또 이제 물론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분명히 그건 보통 일은 아닐 거란 말이에요. 자기 몸속에서 사실 그렇잖아요. 이런 말씀 드리긴 뭐하지만 자기 몸에서 뭐 하나 빼는 것도 쉽지 않은데 아이를 이렇게 출산한다는 거는 좀 상당히 되게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기분 좀 좋아지시라고 저는 좀 엉뚱한 것 같지만 그 박진영 씨가 부른 그녀는 예뻤다 그리고 시크릿 가든의 OST였죠. 포맨이 부른 Here I Am 가장 자기를 먼저 생각을 하시고 또 가장 그 누군가 나에게 찾아올 것 같은 그리고 정말 이뻤던 사연을 보내주신 분에 대해서 한번 자신감을 갖고 살아가 보면 또 하나의 길이 열리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무 생각 없이 한번 들어보죠. 그녀는 예뻤다 Here I Am 두 곡 연속해서 듣겠습니다. 하늘에서 꽃은 쌓였어 그녀를 난 사랑했어 the rhythm as I pump up the flow, step and rock the bass, hit the boom, here we go. 금요일 음악카페 마지막 시간입니다. 정말 이제 오늘 이 노래가 나가고 나면 이제 제니님께서 오늘날 여러분과 다시 만나겠네요. 음악카페는 제니의 음악카페는 오후 5시에 항상 여러분 곁을 찾아가고 있고요. 여러분들에게 공감하고 또 만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음악카페를 들어주신 시청자 여러분께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 이 시간에 제니님께서 돌아오실 겁니다. 그리고 저는 마지막 곡 띄워드리면서 물러가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All things they have a looking good for.